남조선 인터넷신문 동일뉴스에 의하면 19일 남북경협기업 생존권 보장을 위한 비상대책본부 소속 성원들이 괴뢰 통일부 장관실을 점거하고 당국이 남북협력 중단으로 입은 기업들의 피해를 보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.